청자 투각 칠보문이 향로 고려 12세기 국보 95호 서로 다른 모양을 기능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조형물로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음각, 양각, 투각, 퇴화, 상감, 첩화 등 다양한 기법이 결합되어 완성된 걸작이다. 장식적 요소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조형적 비례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안정감을 준다. 향로는 향이 빠져나가는 뚜껑과 향을 태우는 몸체,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받침으로 구성됐다. 뚜껑은 몸체와 연결된 부분에 구멍이 있어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했으며, 이 위에 칠보무늬가 투각된 둥근 보조를 두어 연기가 넓게 퍼지도록 만들었다. 연꽃 모양의 몸체는 꽃잎이 세 겹으로 중첩됐는데 각각의 잎을 별도로 제작하여 붙이는 첩화 기법을 이용했다. 또한 몸체와 받침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은 꽃잎으로 장식했다. 특히 이 향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꽃 모양 받침을 떠받치고 있는 앙증맞은 세 마리의 토끼다. 상형 장식 특성상 단순화하여 만들었지만 토끼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향로의 조형성에 완벽을 더하고 있다.